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에 일방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국가 국민들의 림시로동 활동에 관한 협정지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그룹바 제7차 회의 의정서가 17일 평양에서 조인됐습니다. 조인식에는 우리 측에서 리광군 대외경제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드미트리 제미젠코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내무성 이민문제 전국 대표단 알렉산드르 미나예브 공사 참사를 비롯한 주조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리광군 부상과 드미트리 제미젠코 부총국장이 의정서에 수표했습니다.